만첩산 중늙은 범 살지 봉산야와 얼타 두인연제 월도 천심야삼경에 그허는 난군이 날 찾아오리 울림 비저 아무새들은 농춘 화답에 짝을 지어 쌍거 쌍내 나러든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문체 좋은 공자 공기 적다 공기 뚜루루루루루 숙궁 접동 스르라니 오반세 나러든다 길어이기 허를 방울새 딸랑 다 나러들고 제비만 다 어디로 다